때와 모든 것이 달랐어. 작은 표정 하나도 모든 게 티가 났어. 굳은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했어. 그래서 기분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어. Keep falling on my head. 막지도 피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너무 두려워. 뻔한 드라마처럼 엔딩이 자꾸만 보여. 젖은 옷까지만큼이나 또 눈물이 맺혀. 우리 여기까지만 더 사랑하지 마. 뭐가 그렇게 널 힘들게 했어.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. 나도 가슴 아프만 날 사랑하지 마. 왜 하필 오늘이야 내 맘 아프게. 내리는 비를 전부 맞고 있잖아. 제발 날 두고 가지 마. 날 떠나가지 마. 이렇게 널 6개의 문자. 이 미친 사랑은 위태롭게 끝을 향해 달려. 너 피곤했어 일찍 먼저 잠들었나 봐. 깊은 침묵 속에 계속 넘어가는 달력.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해. 제발 먹먹한 네 가슴을 계속 독한 술로 채워. 겉으론 했어 웃고 떠드는 척. 표정을 감춰도 가슴이 아픈 건 티가 나. 한동안 아플 거야 추억이 많아서. 그럴 거면서 왜 날 떠났어. 그날 밤 전화는 왜 꺼놨어. 많이 그리울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. 어서 다 지워버려 거지 같은 사람. 사실 나 자신 없어 무엇 하나도. 제발 날 두고 가지 마. 날 떠나가지 마. 이렇게 널 들려있어. 근데 넌 내리는 비를 전부 맞고 있어. 언제부터였어. 그만해 제발. 바보같이 돌아서서 가슴 치던 나야. 너 아니면 안 돼. 나 외면하지 마. 점점 묻어가는 네 사랑 앞에 자꾸만 더 계속해서 무너져만 가. 다시 돌아가자 그만. 이미 늦어버린 말.